그리던 잊지 못할 그 얼굴 이젠 만나지겠지 남과 부부겠어 늙으시 부모님 옛날에 그 사람 내 모습을 잊었나 꿈속에만 그리던 잊지 못할 그 얼굴 이젠 다시 만나리 남과 부부겠어 남과 부부겠어